혼자서 오이 살라고 사랑만 주고 가리는 아내예요. 나만 홀로 두고 이미 가면 나는 나는 못 살아. 아이스리 꿈인디마 내는 못 가게 가는 길은 나만 두고 가는 사람 다 혼자서 오이 살라고 정만 주고 가려 안 해요.